I don't wanna go too fast. No, 'cause nothing really lasts. Yeah, I think I need some time, but I can't get you off my mind. No, no, no, no. 일단 시작부터 제 생걸로 부탁해 bartender. 그 속에 들이키고 난이 모두 다 예뻐. Oh yes, 미국 여 these ladies solo 여. 길어도 너줘 봤어 G's calling me tender. 난 씩씩하게 말을 걸어. 넌 저게 시시한 여자와는 달리 틱틱거려. 칙칙하던 분위기에 한 줄기 배. 써낸 정도가 지나쳐만 제 사춘기 shit. 눈짓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.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네.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날래 뿐만 내 원해. Real love, I think I wanna just call me. 고민하지 마. Hey! 에라 모르겠다. I love you. 에라 모르겠다. I love you. 에라 모르겠다. I love you. Girl, I wanna get down. 에라 모르겠다. What? 에라 모르겠다. Get down. 설렘을 찾고 싶어 말고 날처럼 난 여러 명의 포로 도망치네 이곳 바삐요. 나 지긋지긋지긋지긋 뒷머리가 나 양아치 이제 끝 바람둥이 한가다. 나란 남자 모르던 그럼 네가 좋았지 몰래. 난 몰래 모든 걸 시칭 잘 느끼는 본래. 나 일 먹어도 사랑은 단 일도 모르겠어. 뒤쳐 일 못해 피눈물 없는 로맨. 장단 없는 게임 너는 오락가락하고 멜로디가 다른 엘터와 소프라노. 어차피 우리는 끊어질 거야 딱 잘라. 말할게 타락해 버린 꿈의 엘도라도.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.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너를 품 안에 원해. Real love, I think I wanna just call me. 고민하지 마. Hey! 에라 모르겠다. I love you. 에라 모르겠다. I love you. And I'm gonna get down. I love you. Girl, I wanna get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Down,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Down,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Down, down. Girl, I wanna get down. You and me 같이 차를 타고 ride. 술 취했니 눈 좀 붙여 잠깐만. 어디 가서 쉴까 baby. 난 손만 잡고 자 속은 뻔해 헌해 헌해. But I want it and you know it. And I'm gonna get down. I love you. And I'm gonna get down. I love you. And I'm gonna get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I love you. And I'm gonna get down. I love you. Girl, I wanna get down.